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에는 영감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 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영감님이 하는 일은요 모두 다 엉터리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때마다 할머니는 영감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 라고 말했다네요. 참 멋진 말이죠. 근데 이 안데르센을 키운 인생의 한마디도요. 넌 아직 잎사귀지만 꼭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너의 글은 언제나 오라라는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의 말이 있었다고 하네요. 글쓰기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정작 글을 잘 쓰지는 못했던 안데르센을 지금의 세계적인 작가 안데르센으로 키운 단 한마디. 너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지지와 격려. 또 믿는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사실 좀 계산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치요? 계산하지 않아야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내가 이런 말 해주면 뭔가 돌아올 거야 하는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너는 항상 오라. 나는 그래서 널 믿어라는 그 한마디. 우리 주변에 해줘야 될 사람 참 많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격려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수요일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7080 골든 가스펠 앨범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앞에서는 이끌어주시는 일어나 걸으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항상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을 닮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난 널 믿어 너는 항상 오라 라는 믿음의 표현 지지를 또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정말 값진 말 한마디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수요일. 자, 오늘도 5주의 서머 스페셜을 지나고 6주 만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잠시 후에 우리 오아랑 집사님과 찬양사역자 리세 전도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도 성경 이야기 꽁트로 퀴즈로 풀어볼 테니까 아셨죠? 하지만 함께하면서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라는 은혜의 사연들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빨리 남겨주시고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004 성도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들으며 수요예배 갑니다. 오늘도 반갑고요. 기쁜 마음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입니다. 행저질라 때문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치요? 행저질라 오프닝 퀴즈. 행저질라 오프닝 퀴즈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연상 퀴즈를 드리고 있어요. 제시해드리는 단어를 듣고 연상이 되는 성경 속의 인물이나 사물, 동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 단어는 총 3가지고요. 역시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더 바이블 맵과 신앙 도서를 세트로 선물로 드릴게요. 다섯 분께 말이죠. 제시 단어 드립니다. 예수님, 재물, 아브라함과 이삭.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재물,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3924님 제일 먼저 정답 주셨는데요. 힌트 드립니다. 동물입니다. 아, 6896님 1등 아니에요. 놓치셨어요. 자, 예수님과 재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연상이 되는 동물, 성경 속의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은혜의 사연들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시면 다섯 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오늘은 바이블 맵과 신앙도서 세트로 선물 드리지만 이외에도 많은 선물 준비해 있답니다. 행저질라에 준비된 선물은요.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 마차를,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반 성경책들입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는 신앙도서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항암식품 생명에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B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수님, 재물, 아브라함과 이삭. 연상이 되는 공통된 뭔가가 있어요. 공통된 동물입니다. 정답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 동안에. 자,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이분입니다. 리셋 김광현 전도사님의 내 영혼이 은청 입어 찬송 전해드리고요. 광고 후에 10초 드라마 시작합니다.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불소주요. 환갑이에요? 그러네, 환갑. 북방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60주년인데, 특별히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특별한 행사가 또 하나 있는데, 조금 전에 광고 들으셨죠? 만나고. 그렇습니다.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600회. 공개 생방송이 있어요. 그럼 이거 공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문자를 신청하시면. 샵 1069? 그럼요. 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만나고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몇 분 오실지 몇 분 오실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내일 모레잖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네. 금요일 오후 1시에 저희 극동 아톨에서 전국으로 동시 생방송이 되는 생방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스쳐 지나가면서 방송이 특별히 생방송에 예. 여러분이 좀 참석하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이렇게 스튜디오 말고는 공개 방송이 특별히 생방송으로 공개 방송은 거의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기독교 방송들의 그 공개 시청이나 방청을 하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그런 자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샵 1069 만나고 인원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이번에 이 만나고 특집 공개 생방송 주제가 어게인 1973입니다. 왜 1973인지 아세요, 진짜? 1973. 그럼 혹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부흥 대성회. 네, 여의도에서 있던 전도 집회. 굉장했죠. 그거 기네스북에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신 게 조금 기분 나빴던 게 그래 1973년도에 저는 있었다 이거죠. 아니었는데 다들 안 태어났다 이거죠. 저는 없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집사님, 사진만 봤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저희보다 좀 더 들으셨을까 네, 싶어서 73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이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 집회 4월 동안 110만 명이 모였는데 매일매일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회심을 했어요. 와, 놀라운 일이 대단한데요? 이때부터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과 성장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여의도 광장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진이 극동방송에 걸려있어요. 그거 보시면요. 서울이 이랬어?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의도가 여의도가 이랬어?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김장한 목사님께서 빌리 그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을 하셨잖아요. 통역했어요. 맞아요. 아, 현장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이 빌리 킴이 되셨는데. 빌리 킴. 그때 감격과 감동을 그때 계셨던 분들을 또 모셔서 함께 나누면서 누구 목사님 나오세요? 오시는 거예요? 뭐 김장한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영화 배우 뭐 고은하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당시 때 참석하셨던 분들. 이야, 이거 샵 1069 만나고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는 부흥 집회가 재현되나요? 그때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마 그런 소망을 또 품게 되겠죠. 한국교회가 같이 이렇게 부흥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런 성장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데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카톡 무료 문자로 만나고라고 쓰시고 몇 분 오실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1시 시작이라 12시부터 저희가 입장이거든요. 12시부터 입장. 근데 선착순 200분께만 선물을 드립니다. 줄 서세요. 네. 줄 서세요. 아, 그렇군요. 이 60주년 특별 기념품을 그러면 이제 이 선착순 200명에게만 그렇습니다. 아, 선착순 200분께 저희가 이거 옛날 CF 있었어요. 줄을 서시오. 그 저희가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기념품이기 때문에 되게 기대되는데요. 이번밖에 안 드립니다. 야, 200분 한정의 특별 상품. 근데 만나고 몇 명에는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꼭 오셔야 돼요. 네. 교회 다니러 오세요. 100명, 1000명. 되나요? 아, 1977년 아닌가 하셨는데 1973년이 맞습니다. 네, 3년도입니다. 73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희가 그때를 회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뭐 요즘 침체다 하는데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또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더 우리가 애를 쓰자. 리셋. 괜찮네, 리셋.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지만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뭐 큰 선물 받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행저질라 가족여러분들 특히 많이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만나고 라고 쓰시고 몇 분 오실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면 일명 쓰시면 돼요. 만나고 네. 만나고만 쓰신 분은 한 명인가요? 그렇다. 네. 네. 우리 6998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셨는데 지금 문자 주셨으니까 이렇게 신청하시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면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네네.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인가요? 아, 이 코너는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건가요? 네, 참여 안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단 10초 만에 굵고 짧게 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꽁트와 퀴즈로 만나보면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그 은혜도 받게 되실 건데요. 퀴즈 참여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 2개, 문제 딱 2개, 하지만 각 이야기당 2번씩 다시 들려드리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뭐 갑자기 새록새록 다시 떠오릅니다. 꽁트 위에 제시되는 퀴즈 정답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나 카톡 무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또 오늘 각 문제당 선물 5분께 드릴 거거든요. 그럼 총 10명. 예, 총 10명이고 아까 저희가 그 오프닝 퀴즈도 5분 드리고 오늘 15분께 선물 드립니다. 네. 그 답 쓰실 때 네. 거기다가 만나고 몇 명. 네, 그거 그렇죠. 같이 가주시면 좋죠. 이왕이면 그런 분을 제가 또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답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정경식님 만나고 특별 생방송 참석은 못하지만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네. 5학년. 버스가 콩나물 시루여서 마포대교 걸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와. 그것도 매일요 우와. 하셨는데 네. 이런 그때 감격과 감동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는 이런 경험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죠. 없어요. 아쉬워요. 야, 0020님도 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전 그때 연합선거대로 한복 입고 찬양했었어요. 대단합니다. 이야. 네. 그때 조영남 씨가 군복 입고 찬양했대요. 이야.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랬군요. 네. 네. 자, 여러분, 빨리 만나고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10초 드라마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정답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야, 우리 모여 살까? 안 돼. 흩어져 살랬잖아. 지난번처럼 홍수나면 안 돼. 아, 왜 그러면 높이 싸우면 되지. 영자, 영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이름을 높이자. 어휴, 내 말을 안 따르다니. 섞여라. 헬리 헤지? 아, 뭐라는 거야. 니도 못 떴어. 뭐라고? 세컨니크? 아, 말이 안 통해. 네, 문제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만들었던, 높이 쌓았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나 카톡 무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주관식이다. 주관식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네. 쉬워요. 그래요. 네, 너무나 쉬워요. 정답은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도 계신데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가 나왔습니다.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샵 106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서비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무료로 보내주세요. 네. 좀 어려우실까봐 저희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얘들아 우리 모여 살자. 안 돼. 흩어져 살랬잖아. 지난번처럼 홍수 나면 안 돼. 아유, 그러면 그냥 높이 싸우면 되지. 영자, 영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이름을 높이자. 아유, 내 말을 안 따르다니 섞여라. 엘리헤즈? 아니, 뭐라는 거야. 내가 원하사. 뭐라고 저게? 세컨니크? 아, 말이 안 통해. 네, 문제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나 그리고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 뒤에 만나고 몇 명? 아니, 만나고도 이제 뭐 신청하시면서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시는데, 네. 만나고는 그때 그 여의도 집회 참석했던 분들만 신청하는 건가 봐요 하셨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아까 그 한복 입으셨다는 분 한복 입고 오시고요. 저희는 세대차별 안 합니다.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어떤 분들이든 다 오셔도 되고요. 특별히 네.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오면 은 더 의미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무료 또 입장이니까 근데 신청하신 분들만 입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기억하시고 네. 정답과 함께 빨리 지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전해드릴게요. 찬양 전해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을 전해드리는 동안 많은 분께서 오늘 첫 번째 문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요? 정답. 네, 정답은 바벨탑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이었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10초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가족들에 의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이제 높이 탑을 쌓기로 했는데요. 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던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교만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섞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거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고 부인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네.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낮아진 자. 모습 좋은데 네. 제가 긴급 정보 받았잖아요. 그렇죠. 선착순 400명이라면서요. 저희가 이제 그 극동 아트홀에서 열렸는데 극동 네. 방송에 있는 극동 아트홀 좌석이 네. 4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오늘이 마지막 지금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저희가 마지막 기회예요. 예, 신청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이에요. 샵 이 시간이. 1069 만나고 네. 인원수. 그렇습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제 600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방송이 됐는데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한 번도 네. 빠짐없이 거의 진행을 하신 네. 거예요. 근데 네. 그 크리스천들 또 유명인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나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간증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어게인 1973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의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선착순도 200분께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네, 200분 선물이고 오늘 400명까지만 하고 들어갈 수가 있고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신청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거의 다 찼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방송 끝나고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빨리 만나고라고 적으시고요. 성함 또는 뭐 몇 명인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바벨탑이었는데요. 당첨자 네. 알려주세요. 네. 5054. 5054님, 6617님, 그리고 3437님, 그리고 싸구님. 싸군. 카톡으로. 싸군. 네. 그리고 이삭맘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5054 성도님, 6617님, 3437님, 싸군님, 이상맘님까지. 네. 네, 아이디가 싸군이시네요. 네. 그 앞에 네. 아마 이분 B자가 빠졌어요. B싸군. 자, 이렇게 다섯 네. 분은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지금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못하셨으면 만나고 하고 몇 명, 이것까지 다. 네. 아니, 당첨 안 됐다고 너무. 네. 상심해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또 문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선물이에요. 만나고 하세요. 아, 네. 자, 바벨탑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1275님 좀 문자 소개. 아, 오늘따라 신호가 왜 이렇게 안 걸리는지 처음 문자 보내면 그 찬양 끝날까봐 조마조마 했네요. 바벨탑 문자 받으셨죠? 저 만나고 이명이요. 아, 네. 네. 자 그리고 0967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입니다. 지금도 그런 바벨탑을 쌓으려고 수고하고 그 짐진 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엄마 아빠와 같이 방송을 듣던 초등학생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맞췄어요 정답을. 아주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어요. 네. 네. 더군다나 가장 좋아하는 프로라고.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알려주세요. 자, 이 코너 이제 소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 소재 떨어지면 우리 잘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주님만이 하시겠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답하시면 역시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너 왜 절 안 해? 유다인의 하나님께만 절한다. 왜? 쟤 없애버려야겠어. 왕이시여! 아다를 13일에 다 죽여! 아싸! 오, 얘야. 우리 어쩌냐?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한테 가면 나 죽는데. 네가 웬일이냐? 왕이시여. 속닥속닥. 아이, 뭐라. 아이, 내 이놈을, 저놈을 달아라. 아, 살려줘! 문제입니다.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갔던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착해서 객관식입니다. 1번 잔다르크, 2번 에스더. 정답을 하신다. 네, 샵 1069. 네, 유료 문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서비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만나고 빨리 적어주세요. 자, 민족을 위해서 나아갔던 이 여인. 성경 속에, 성경책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예. 뭐, 정말 아실 겁니다. 네, 저처럼 네. 아름답다고 했다가는 또 혼나겠죠? 아닙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아름답고 싶습니다. 우리 미녀 탤런트 오하랑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왕관만 씌우면 왕이 왕비. 벌써 왕비. 그럼. 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답 지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문제 다시 들려드릴게요. 야! 넌 왜 절 안 해? 유다인의 하나님께만 절한다. 왜? 쟤 없애버려야겠어. 왕이시여. 아다를 13일에 다 죽여. 아싸. 오예야, 우리 어쩌냐. 아니, 안 불렀는데 왕한테 가면 나 죽는데. 저 민족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다. 네가 웬일이냐. 왕이시여. 속닥속닥. 뭐라. 네 이놈을, 저놈을 달아라. 아, 살려줘. 문제입니다.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갔던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잔다르크, 2번 에스더. 정답을 하신다. 샵 1069 짧은 문자, 긴 문자, 예, 유료 문자예요. 그리고 무료 문자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섯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 찬양 전해드릴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 이거 누가 부른 거 아니야? 결단하며 나아가리라. 파이디온 어린이 찬양대. 아, 그렇죠. 찬양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네. 정답 얘기할까요?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에스더입니다. 이번 에스더. 이번 에스더. 이거 다 맞추셨어요. 네. 틀신 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두 번째 10초 드라마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 그의 삼촌 모르드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드게. 예.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만이라는 나쁜 신하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선 다 죽여야 되겠다고 음모를 꾸몄잖아요. 네. 결국 에스더가 이 일을 알게 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서 에스더는 결국 자신의 소원이라며 민족을 구해줄 것을 청하고 그 또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한 그 하만이란 사람을 이제 황제에게 고하게 되죠. 결국 이제 거짓으로 막 이렇게 했던 하만 네. 처형당하고 또 하만은 모르게를 이렇게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형태로 만들어놨다가 자기가 달려서 예. 두렵고 떨리지만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한 그 여인 에스더 왕비 네. 네. 그 일로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것이 이제 기념하는 무슨 절일까요? 불임절. 와. 어려운 건데. 천재야. 네. 우리 피디님은. 제가 원고를 써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가 네. 또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황수경님. 우연히 애들 보려고 성경 동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스더 이야기를 봤어요.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에스더도 진짜 외우기 쉬운 이름인 것 같아요. 또, 이분, 어디 갔나요? 네, 이분. 우리 5843님?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귀여워. 저도 에스더와 같은 담대한 여인이 되고 싶어요. 우와, 대단하다. 아, 초등학생이. 네. 죽으면 죽으리다를 고백하겠다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네. 네. 우리 큰 인물이 되겠네요. 저기. 만나고 2573님. 2573님. 에스더 2번. 고1 때 빌리그레이엄 집회에 참석하여 전도자가 되기로 서원 기도하기도 했고요. 어, 그 다음 서원한 후에 지금 목사가 돼요. 오. 가족 세트 전도 지금 아카데미 학장입니다. 오. 초교파 2000교회 전도지. 와, 대단한 또 전도 부흥사가 되셨네요, 우리 목사님. 그, 네. 그러니까 또 마음에 드는 거, 만나고 이명. 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1530님. 1530님, 옆에서 6살 딸이, 2번 에스더, 2번 에스더, 외치더니, 샵1069로 빨리 보내라고 재촉했네요. 잘했습니다. 아주 네. 잘했어요. 아, 예쁜 딸. 네. 자, 2074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 모든 문제를 에스더처럼 들고 나가서 엎드려 기도받고, 해결받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기, 재밌는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요. 네. 네. 낙타가 짐이 너무 무거우면, 자기 스스로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무릎을 꿇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람은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벌떡 일어나고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낙타처럼 우리도 무거운 짐이 있을 땐 무릎을 꿇어보세요. 라는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주님께 무릎을 오늘도 네. 꿇어야겠네요. 오늘 좀 꿇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하만처럼 악하게 쓰임받지 않고 에스터처럼 쓰임받고 싶다고 이레아빠님 문자 주셨고요. 네. 0707님 사연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에스더, 정말 어지러운 세상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네. 노력할래요. 네, 에스더처럼 쓰임받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하랑 집사님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네.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잔다르크 아니죠? 잔다르크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잔다르코 아니에요? 이렇게 계시는데. 자, 당첨되신 분들 네. 다섯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4403님. 0707님, 이거 번호 진짜 좋아요, 이거는. 네. 7000번. 어, 네. 7000. 그리고 6943님, 그리고 아웅맘님, 이거 되게 발음 어렵다. 아웅맘님. 아웅맘님. 네. 아우, 어려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4403님. 어, 저 선물 받을 생각 없었는데. 그러면 저희 반납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다른 분 아니세요. 다른 사람 주면 네. 됩니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요, 지금 주소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빨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처럼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뭐든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이끄신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네. 그리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아는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에스처럼. 네. 네. 네. 자, 오늘도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또 모습을 바라시는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찬양 함께 하고요. 오늘의 오프닝 퀴즈 정답자와 함께 또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이웃의 나의 갈 길 잘 가도록 찬송 준비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좋은 이웃의 찬양 함께 하면서 저희는 오늘 오프닝 퀴즈의 정답자를, 당첨자를, 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정답이. 정답이 뭐예요?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 재물. 재물. 아브람과 이사. 동물이래요. 동물.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실 거야. 양양양양양 왜 저렇게 양양양 되는지 아실 텐데요. 정답은 양이었습니다. 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어린 양. 맞습니다. 그렇죠. 다섯 분 뽑는 네. 거죠. 네. 네. 자, 당첨되신 분 번호 좀 알려주실까요? 네. 네. 7464님. 7463님. 63님.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1879님. 예. 7012님. 예, 그리고 카카오톡. 예. 임향나님. 그렇죠. 그리고 조미정님. 아,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다섯 분. 네. 네. 오프닝 퀴즈 정답자니까 이분들도 또 저희가 네. 오늘 바이블 앱하고 신앙도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만나고 보내주시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이렇게 신청했는데 신청된 건가요?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되신 거예요. 신청되셨어요. 되신 네. 거고요. 혹시나 넘어서서 400명 넘어서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저희가 받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라는 네. 말을 이렇게 가니까는요. 네. 걱정 마시고 지금 신청해 주시면 신청되신 될 것 같습니다. 걸로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제 12시부터 입장 시작이니까. 네. 늦지 않게 오셔야 돼요. 네. 12시 이전에 가 계셔야겠네요. 네, 그래야 200명 안에 선착순 선물도. 네. 이게 지금 신청한 선착순이 아니라 현장에서 도착한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청한 선착순이었으면 우리는 마지막이니까 안 되지. 억울하죠. 그날 오시는 분들. 여러분, 일찍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자, 한정판입니다.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랜만에 이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네. 좀 어색하진 않으셨어요? 아, 아델라린이 막 분비가 되니까 네. 제가 말이 되게 빨라지는 것 같은데 흥분이 됐어요. 저도 오랜만에 좀, 만나니까. 좀 힘을 줬더니 힘들어요. 그래도 정말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정말 좋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밝은 모습 뵙기를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탤런트 오하랑 집사님 그리고 찬양사역자 리세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그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민들레 민영욱의 음성으로 찬송 전해드리면서 행자질라 수요일 오늘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죠. 수요 예배에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까운 곳 교회당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갖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김상균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웃어.